안녕하세요. 아, 정우에 만나요. 제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럼 없이는 떠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현재 삶에 자족하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설레임으로 맞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오에 만나요 찬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건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정보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도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척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호흡보다 저는 네. 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내분비기관 내분비기관 네, 네, 그러니까 호몬 호르몬 우리나라에 예. 말하면 호르몬이지만 예. 영어 원래 이제 호르몬입니다. 예. 이 사람들 호르몬은 못 알아들어요. 아, 네. 예. 그 내분비 기관은 네.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도 많지만 일반 대략 어떤 것을 우리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네, 네, 네. 개략적인 것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시간 나는 대로 더 붙여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량을 네. 예, 내기 위해서 음식들을 소화하고 또 이것이 이제 영양으로 가서 근육들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신진대사 네. 여러 가지가 소화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 이게 막 돌아가는 액티베이팅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그 호르몬 관계 이런 관계가 없으면 예, 이것이 잘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이제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엔도크라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엔도크라인 네. 내분비 기관. 예. 네. 엔도크라인. 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열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다 자세히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한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이렇게 조금 이제 추려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부위고 좀 더 크게 우리가 보면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기관. 예, 내분비기관. 그러니까 내분비라는 건 분비는 secretion. 네. 이렇게 이제 호르몬도 내고 또 소화효소도 내고 여러 가지 그 내는 그 분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바깥의 것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분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오간이 있거든요. 뭐 갑상선이라든가 또 뭐 부신이라든가 네. 뭐 이자. 네. 이게 기관이거든요. 오관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래서 내분비 기관이 큰 제목이 되는데 네.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호르몬의 분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호르몬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우리 그 호르몬의 그 종류가 대강 크게 잡아도 10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성호르몬이라는 것은 10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물론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재생산에서 이제 아기도 낳고 자꾸 자손을 퍼뜨리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우리 몸 전체에서 이 자기 자신이 네. 살아가려면 아기만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네. 뼈도 자라야 되고 소화도 네네. 시켜야 되고 뭐 호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분비기관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 관계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어느 것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있고 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하수체 뇌 네. 브레인이요 네, 네, 네. 뇌하수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뇌 바로 밑에 있는 뇌의 한 파트지만 네, 네. 바로 그 위치가 뇌 바로 좀 그 전엽 이 앞에 있는데 그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뇌하 수체 그러니까 그 브레인의 한 부분이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뇌하 수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뇌하 수체는 그런 호르몬 관계 이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그런 성장 호르몬 이게 다 네.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젖 나오는 호르몬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갑상선에다가 영향을 줘서 그래서 아이오다인 흡수하는 거, 뭐 또 칼슘 관계 있어서 칼슘을 업테이크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네. 만약 칼슘이 잘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가지고서 또 쓴다든가 이렇게 그 조화 있게 이게 하는 걸 보고 이제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요. 호미오스테이시스란 말은 거 아니, 체내의 균형을 이루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경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네. 호르몬이 이 내분비기관이 적정하게 과다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줄인다든가 또 모자라면 막 더 강화시켜서 더 나온다든가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제가 10가지 정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뇌하 수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를 듭니다. 뇌하 수체는 5개의 그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뇌하 수체가 얼마만큼 사이즈가 크냐 하면은 포도송이만 합니다. 사이즈가 동그래요. 어디 있느냐? 뇌 바로 이제 그 전엽 이 머리 이제 스컬 우리가 이제 그 뭐 해골이라 그럴까? 거기에 이렇게 두 이제 헤미스피어 두 반구의 뇌가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이마 쉽게 얘기하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포도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그 높낮이를 보면 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밑에 턱에 있는 쪽도 아닌 것이고 눈이죠. 눈의 레벨에서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두 개는 아니에요.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꼬치 같은 거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뇌에 붙어는 있지만 그렇게 그 뇌하 수체라는 포도송이만한 그런 그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다섯 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에요. 뜬거란 그 하나가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작동이 크죠. 용적은 조금인데 그 분야가 다섯 가지의 호르몬 관계를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해가지고서 우리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은 사이로이드 갑상선. 갑상선은 그냥 갑상선 있으면 끝나요. 신진대사 같은 거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그 메타볼리즘 뭐냐면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 열량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이제 메타볼리즘 대사 작용이죠. 이제 그런 걸 하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종류가 많은 호르몬을 내 가지고서 일하는 기관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 사이로 좀 커도 한 가지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다 그 작동하는 호르몬이 많은 거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한 10가지 중에서 우선 제가 한번 이제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가면서 이제 부위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할 거라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하수체의 그 글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침샘이면 침샘, 애들 뭐 시크리션 이게 분비하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액체를 내는 것이 이제 글랜드인데 그래서 이게 피튜트리 글랜드 뇌하수체 선 선이라는 거는 샘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튜트리 글랜드 뇌하수체 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뇌 바로 밑에 어디 떠 있죠? 저 눈 위치의 정도의 예, 앞에 부분 제일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가운데에 이제 그것이 무슨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우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것은 뭔가 성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애기가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어른 될 때까지의 자기 스테이지 우리가 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1m 70이든지 1m 60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이가 있어요. 부모님의 형질을 받아서 그럼 이제 성장한 호르몬을 이제 자꾸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주로 뭘 하는 거 아니?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의 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로스 호르몬 말하자면 성장 호르몬의 그런 기능이라는 것은 긴 뼈 있죠. 다리뼈, 팔뼈. 이렇게 우리 머리뼈는 조그만 작은 뼈들에게 오미종이 모여 있지만 주로 긴 롱본, 긴 뼈하고 또 그 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야잖아요. 근육하고 뼈에 주로 관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자라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보면은 자이겐티즘 거인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왜소해가지고 아주 그냥 좀 보기에 정상이 아닌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계속 자라거든요. 계속 자라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롱본 이런 것들이 그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1m 70, 뭐 80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이 잘하면 한번 2m, 뭐 2m 20 이렇게 돼서 거기까지는 하는데 뭐 나무처럼 자라진 않거든요. 네. 그것도 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로스 호르몬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뼈라도 근육은 더 이상 못 자라는데 자꾸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 끝이 코끝, 네. 코가 뭐 입술, 턱, 또 손마디 이게 삐죽삐죽 나오는데 아. 이런 건 더 많이 자라나요. 더 자라나요. 예, 이거 보고 아크로메갈리라고 그래요. 아크로메갈리. 그러니까 말단 미대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닌데. 그럼 목사님 예전에 예. 무슨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막 무릎에 맞고 그렇죠.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무슨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긴 하는데 네. 그걸 무릎에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릎에 어떤 부분을 거기다 주사를 맞아야지 얘가 뭐 키가 크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성장기에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제한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고릴라처럼 큰 거 아니 그렇죠. 뭐 옛날에 그 누구죠? 저기 그 삼손이 하는 사람 누구죠? 삼손하고 싸운 사람. 삼손. 예, 삼손하고 고리 누구 있었죠? 삼손하고 싸운 저기 블레셋의 아, 블레셋 장군요?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진 염색체에 의해서 자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장할 때는 아마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있는데 거기다 성장을 할 만을 자꾸 주면은 그거는 이제 다 정해져가 더 네. 자랄 수가 없는데 네.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른 데 가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코끝, 입술, 뭐 턱, 손마디, 발마디 이런 데가 끝에가 말단이 더 비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성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적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에서 밸런스를 맞추면 모르는데 아무 때고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나오면은 자이겐티즘 거인증이 생기는 거고 또 적게 나오면은 드워피즘 난쟁이가 나와가지고서. 아, 이러겠는데 이것도 원인은 뭐 잘 모르지만 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뭐 어디 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지나치게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나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아까 이제 엔티오리 퓨튜어리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뇌하 수체가 지금 이제 예, 동그랗게 퍼도라고 그랬죠. 네. 앞에서 또 나오고 또 뒤에서 나오는 게 또 달라요. 네.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성장 호르몬 네. 이런 것이 하나이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제 또 거기 드리면 프롤렉틴에 의해서 젖을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모가 저기 딜리버리를 이제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젖을 누가 줘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뇌하수체에 있는 그런 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은 또 다른 거예요. 네. 그죠? 다르죠? 네. 성장은 성장이고 전나하는 건 전나하는 거니까 같은 포도소에 같은 건 있어도 그런 컴파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다른 거예요. 네. 거기서는 젖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가 이제 딜리버리가 이제 분만하게 되면 젖이 이제 부풀리면서 젖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롤렉틴, 앞으로 렉틴 젖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 그게 바로 뇌하수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고를 났다든가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젖이 뭐 지나치게 나온다든가 네. 네. 뭐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이상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목사님 잠시 쉬었다 갈까요? 그렇죠. 음악 찬양 듣고요. 예. 제가 7080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7080이요? 7080 세대 제가 80년대 학번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그 옛날에 왜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런 복음성가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찾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은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지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하네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아, 이 찬양 들으니까요 중고등부 시절이 참 그리운 찬양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그 네아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나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네아스체를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예, 네아스체 중에서 그 기관에서 호르몬 종류는 처음에 이제 그로스 호르몬 또 프롤렉틴 젖 나오는 호르몬. 그런데 예. 이제 뒤에도 있거든요. 예. 앞에 부분이 이제 이제 지금 시에서 두 개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네. 것이고 또 뒤에도 이제 또 좀 다른 거예요. 네. 왜 다르냐? 앞에 부분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라는 것은 관이 없어요. 네. 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분비액을 내요. 예.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옆에는 혈관들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면서 나눠주면서 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호르몬은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 쪽 부분은 그런 역할도 하면서도 신경외 관계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신경은 관계없어요. 네. 호르몬에서 액만 내놔가지고 액이 분산시켜가지고 작동하는 건데 네. 뒤에 가서는 이것이 조금은 제일 달라요. 우선 뒤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 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이제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분만할 때 그 뭐라 네. 어떻게 표현해 저지 아기를 낳으면 진통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그 유트라인 컨트랙션. 자궁이 수축을 해야지 아기를 바깥으로 익스프레션. 막 뽑아내 이렇게 막 밀어내잖아요. 네네. 이게 자궁이 수축하지 않으면 아기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막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렇게 하는 작동하는 유트라인 자궁의 수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호르몬이 네. 옥시토신이라는 옥시토신. 호르몬. 예, 옥시토신이요. 네. 그거는 이제 아기를 이제 낳을 때 또 수축하기도 할 때 이제 자궁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예, 하기도 거죠. 하고 네. 또 아기들에게 네. 젖을 먹이잖아요. 네네. 이제 아기 드립이래.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면 애가 젖을 빨잖아요. 네. 젖을 빨 때도 이 거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자궁이 수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기 젖 빠는 거하고 자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젖을 수축 이게 뭐냐?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궁이 원래는 작았는데 네. 아기가 들어가지고 점점 더 커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아기가 나오면 그 익스펜션 됐던 커졌던 자궁이 금방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두고 점점 네네. 줄어들어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려 그러면은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빠지지만 그래도 그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지는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궁이 줄어들 때 아기가 수육을 가지고 빨면 네. 그 힘과 그 저기 그런 그 채널을 통해서 자궁이 수축해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할 때도 그 자궁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궁이 줄어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런 그 옥시토신의 영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자궁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우유가 네. 바깥으로 나오게. 네. 만약에 부풀면 막 뭐 짜기도 하지만 네네. 애기가 석션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젖이 자꾸 분사해서 애기에게 네. 우유를 줘야잖아요. 네네. 이 일도 옥시토신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자궁뿐만 아니라 이 브레스트에서도 네. 이 일을 이제 관여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이건 뭐 임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 자궁이 수축을 잘 안 해가지고 네. 뭐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도분만을 해잖아요. 네네. 유도분만 하면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옥시토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은 때가 아직 안 돼서인지 모르지만 그 산만 너무 고통스럽고 네. 너무 기니까 네네. 아 어떻게든지 빨리 아기를 낳게 해야겠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옥시토신을 줘요. 아.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네네. 우리가 인공적으로 받게 돼서 옥시토신을 만드는 것이 유도분만 할 때는 옥시토신을 줘야 되는데 주사를 옥시토신은 이제 우리 몸에서 나는 거지만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 본 피토신이라고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피토신을 주면 네. 이 옥시토신과 같이 자궁을 수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유도분만 대제수 쓰는데 또 이 피토신이라는 자궁 수축 호르몬을 이제 우리가 몸에 주사를 하면 아기 난 다음에 아기 네. 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플라센타 태반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기를 낳고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태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태반이만 남죠? 실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피가 나요. 원래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가 영양을 태반을 통해서 다 영양하는데. 이제 애기는 나왔지만 태반이 있으면 이 속에서는 모르고 태반이 있기 때문에 태반이나 계속 피를 흘리게 하고 영양을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기 낳고서는 기다렸다가 떨어지지만 잘 안 되면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태반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피가 안 나지. 만약에 그 남아있으면 피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트파트 산후에 블리딩 네. 하혈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아, 그 옥시토신이라는 또는 피토신이라는 자궁수축 호르몬을 넣으면 이런 아기를 낳은 다음에 피가 적게 적게 나와요. 네. 컨스트럭션 이 혈관을 줄여가지고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네. 낳은 동안에 이 혈관들이 다 파열됐잖아요. 네. 다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블리딩이 생기잖아요. 그걸 응축시켜준 거예요.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제 안 나오게. 네. 예, 그것이 바로 더 옥시토신의 역할을 합니다. 아, 뭐 이런 것까지 네. 뭐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네. 있고 네.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 이제 앞에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뇌하수체는 이제 끝났어요. 예. 예, 뇌하수체는 앞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요? 네. 이제 크로스오먼 네. 또 젖 나오게 하는 거 네. 뒤에는 자궁 수축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아크로메칼리 저기 아크로메칼리 아크로메갈리는 뭐 크로스오먼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예. 뒤에서 나오는 옥시토신하고 예. ADH라는 것이 있어요. ADH? 엔티다이레틱 저기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ADH 다이레틱이라는 것은 오줌을 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것 중에서 ADH라고는 엔티 오줌을 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콩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창자에서 큰 자에서 물을 흡수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걸러가지고서 콩팥에서 걸르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빼내잖아요. 물을 이제 빼내서 오줌이 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물이요, 그 다른 것과 함께 너무 많이 나가요. 처음에는 네. 필터는 많이 나가 일단은요. 그럼 이제 글로메룰러스라는 사구체가 그걸 많이 역화시키는 거예요. 물까지 네. 물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얘도 가느다란 세뇨관이 이게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오줌이 나가는데 네. 이 뇌하수체 뒤에 있는 ADH라는 호르몬, 엔디다리 호르몬 여기는 오줌을 나가는 것을 다시 재흡수시켜요. 리업섭션. 그러니까 만약에 ADH가 없으면 그 나갔던 많은 물이 세뇨관을 통해서 그냥 오줌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진단측이 많이 나가는 거 보고 뭐라는 거 아니? 요봉증이라고 그래요. 그냥 오줌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ADH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몸은 90% 이상이 그렇죠. 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호르몬이 나가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가지고서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 있는 세뇨관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물을 이제 웬만큼만 나가게 하고 대부분은 다시 흡수해서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ADH예요. 네. 나가는 오줌을 다시 백해가지고서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ADH라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ADH라는 것은 나가는 물을 잡아당기니까 소변량은 줄어들고 네. 피에 그 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결국 피가 하는 일인데 피가 이제 오줌을 많이 이제 나가는 것을 줄여가지고 물을 흡수하니까 혈압이 높아져요. 아. 예. 근데 이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아니에요. 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서 네. 그 알맞게 이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블러드 볼륨 피의 그런 양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물이 네. 많이 생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예. 그 작은 그 아테리얼 그 저기 아터리 동맥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맥들이 있어요. 네. 거기를 컨스트릭션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막 줄이는 거죠. 네, 네. 올라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갈 것들이 못 나가니까 네. 예, 뒤로 빠지는데 네.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지기도 해요. 네. 근데 그 혈압은 일시적인 것이고 네. 이제 몸에서 이제 균형을 일으키죠.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이제 저 무슨 그냥 지난 말씀을 하드리면 우리가 술을 먹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우리 뭐 술은 안 먹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술들 먹고 맥주도 먹잖아요. 네. 그럼 맥주를 먹든지 술을 먹으면 이것이 그 엔티다리 유레틱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오줌을 많이 싸요. 오줌을 많이 누르게 돼요. 왜냐하면 ADH는 호르몬을 블록시키는 거예요. 네. 이 알코올 성분이. 네. 그러니까 이 술 먹을 만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음식을 먹고 물을 먹은 것까지도 다 빠지게 해요. 예. 다시 이게 리업섭션.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해 주는 거예요. 알코올 네. 성분이. 그 오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아침에 어떤 것을 컴플레인하는 거니 입이 말라요. 아침 입이 마르고 목이 그냥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나 지금 참 내가 잘 못 들어봤어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네. 예.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아침에는 드라이 마우스가 되고 스러스티를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왜냐? 알코올이 ADHD를 방해해가지고 네. 오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 잠깐 찬양 듣고 네. 갈까요? 그러시죠. 네. 찬양 듣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리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여행 떠나갈 땐 하나 투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투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투어. 여행 하나 투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투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네아수차 끝났고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그다음 이제 머리 쪽에서 이제 그 위에 부분에서 제가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를 좀 또 얘기를 할까요? 이 목이 나오네요. 네. 목에 저기 사이로이드 글랜 갑상선이 있어요. 네네. 갑상선. 갑상선이 어디 있겠어요? 갑상선이 여기 뭐 여기 계란 부분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예, 근데 정상은 네. 계란 부분처럼 나오지 않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계란처럼 나와서 네.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정상으로 보면 여기 아담즈의 불다고 이렇게 네. 성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으로 이제 손 좀 대보세요. 좀 내리고 두 손가락으로 내리고 좀 더 내리세요. 그 이제 에덤즈 옆에 또 내리세요. 네, 여기가 네 내려야죠. 여기 밑으로 여기 목 이거 여기요. 네. 내려가지고 좀 뒤로 해보면 여기 이렇게요. 예.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 나비.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은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갑상선 뭐 암은 물론 그 뭐 드문 것이지만 보통 아이오다인 옥도라는 거 있잖아요. 기미나 미역 있는 해물이요. 그런 걸 적게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그냥 먹지만 주로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바다에 있는 인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고이토락에서 이 갑상선이 비대가 돼요. 아. 그러면 고이토라고 그래요. G-O-I-T-E-R. 고이토라고 그래요. 네. 예, 갑상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갑상선 비대. 네. 근데 예. 왜 비대증이 생기느냐? 원래가 아이오다인이라는 옥도가 네. 우리 작은 창자에서 흡수를 해서 피를 통해 가지고 이 갑상선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 갑상선에서 아이오다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만들어줍니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소화하잖아요. 네. 영양을 보내주잖아요. 또 그것이 영양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태워요. 산화시켜요.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운동도 하고 네. 막 응변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응변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면 그러면 산소가 이제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탄산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탄산가스를 또 이제 폐를 통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는 노폐물도 생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도 태우면 재가 생기듯이 이 나머지 이제 가스가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유리게시드 단백질 같은 거는 유리게시드라는 그 잔여물이 생겨요. 그걸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많죠. 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지금 어레인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고 버리고 들어오고 영양 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네. 소화도 시키고 이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래요. 신진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로드가 그랬는데요. 네. 갑상선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옥도를 통해서 이걸 지금 전달하면서 이걸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이로드 이 것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때는 안 만져지는데 지금 잘 안 만져지죠.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좀 안 만져지네요. 네,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볼 때 정말 이게 나비처럼 두툼하게 양쪽으로 생긴 네.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육안으로도 이게 확인이 된다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겠어요?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비대해졌겠죠. 그래서 튀어나오.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뭔가 아니요. 네. 이제 아이오다인을 옥도를 작은 창자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 하나요? 그러면 예, 흡수는 하는데 네. 그 소스가 네. 아이오다인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재는 네. 우리 몸에서 자생하지 네, 네, 않거든요. 네, 네.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김도 안 먹고 뭐 다시마 미역도 안 먹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지금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모자르잖아요. 네. 모자르면 빨리 좀 창제해서 옥도를 좀 보내줘.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진다고 해서 아이오다인이라든가 이것이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네. 부족하면 그걸 막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서 막 그냥 섭취하려고 네.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두박근, 삼두근, 팔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운동하고, 네. 그다음 역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체조한 사람들 보면 알통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에 알통은 이두박근이라고 그러고, 네. 이 근육이 둘이거든요. 네. 뒤에 밑에 보면 삼두박근이라고 그래요. 이 근육이 세 개가요. 삼두박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막 아령하고 뭐 역도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막 알통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자그마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보내고 하면 되는데 아이오다인이 안 들어오네요.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가지고 막 끌어당기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글랜드가 커져요. 네. 이제 그러면 고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얘 뭐 조금 커지면 괜찮은데 많이 커지면 지나가는 신경, 혈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돼서.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떼어내야 되거든요. 네. 떼어내고 또 뭘 주는 거 아니?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약이 네. 모자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업테이크 우리가 아이오다인을 안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먹어도 이 아이오다인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뭐 사이록신이라 그래요. T4. 네. 예. T라면 트리아요도 하여튼 T4, T3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 사이록신이라는 옥도를 우리가 조그만 태블릿이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먹어야죠. 네.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내지 못하는 것을 바깥에서 외형으로 통해서 그걸 네. 섭취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들이 매일 뭐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된다. 그럼요. 저희가 하나씩 먹어야 되죠. 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드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에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나 그러면 이제 콩팥, 콩팥을 한번 볼까요? 콩팥이요? 예, 네. 콩팥은 키드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네. 또 의학적으로는 리날 그래요. 리날. 리날이라는 것은 콩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콩팥에 우리가 제 콩팥을 이제 우리가 제가 비뇨기과에서 내가 신장결석 수술을 한다고 이제 콩팥을 드러내요. 옆구리를 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뭐 이제 펠비스를 째가지고 돌 빼내고 깁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콩팥을 만지잖아요. 만지다 보면 꼭대기에 삼각형의 조그만 얼마 될까 한 2cm 될까요? 사각형 산 모양 네. 조그만 네. 산 모양의 네. 밑에 저변은 2cm 또는 1.5cm랄까 그런 사각형의 모양의 그런 것이 콩팥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그래요. 아드레날은 리날이면 콩팥인데 콩팥 애드 에디션 부착했단 말이죠. 콩팥에 붙어 있는 조그만 선 네. 콩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것도 굉장한 일을 많이 해요. 네. 네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네.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 아드레날 글랜드 이 부신이거든요. 부신. 예. 예, 부는 옆이란 말이죠. 예. 여기 이제 자기 위인데 네. 예, 부신 콩팥 요 위에 붙어 있는 조그만 뭐 사각형 모양의 그런 선이 글랜드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를 내는 거 아니?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뇌하 수체가 반 이렇게 봐가지고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이제 좀 다르게 기전이 다르고 호르몬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신도 조그만 뭐 2cm 뭐 길거리야 3cm 될까 말까 그런 조그만 건데도 바깥에 코텍스 겉으로 되는 거예요. 앞에 한 층 좀 더 들어가서 2층 좀 더 들어가서 3층 네. 이게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속에 깊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맞자면 이제 4층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바깥에 3층이고 속에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호르몬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것이 이것도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뇌하수체에서 이 아드레날 코텍스에다가 네. 이게 좀 자극을 줘가지고서 네. 그래서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호르몬 나올 수 있도록 네. 주는 것이 이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드레날 코텍스 호르몬이라는 네. 것이 이제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호르몬 중에서 이 고나도트로픽 호르몬 생식 호르몬이 있어요. 생식 호르몬이요? 예.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죠. 네. 보통 호르몬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성 호르몬만 생각하는데 호르몬은 일반적인 호르몬은 더 많은데 네. 그 중에 조금만 한 부분이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해당하는 것이 성호르몬이 있어요. 네, 네. 그 성호르몬에는 그 생식기를 이제 그 조절하는 거죠. 성장도 네. 하게 하고 또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기도 하고 네, 네. 또 고환에서 정자가 나오게 하는 네. 이런 생식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호르몬이 이제 먼저 몇 가지가 있어요. 생식 호르몬 중에서 네. 예,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이래 가지고서 follicular은 난자예요. 네. 난자를 이렇게 좀 자극을 줘 가지고 난자가 성숙하게 만들어서 네. 그것이 이제 배란하는 네. 그 뭐 말하자면 오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배란하면서 네. 멘스를 시작하는 네. 그 역할을 이 성 호르몬이 이제 하는 건데 네. 예, 그것이 이제 뭔가니 그 오바린 난소에서 난자를 자극해가지고 이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성장하게 되면은 그 난자에서 성장이 되는 그것이 나오다가 오빌레이션 배란을 한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러면 그 난자 안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이에요. 네. 예, 뭐 프로제스테론도 있고 또 루테라지 호르몬 여러 가지 있지만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 주로 이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뭐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그러니까 배란을 자극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멘스가 끝나는 걸 보고 메나포즈라고 그러죠. 갱년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의 뭐 영양 상태라든가 뭐 에이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그 난자의 수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0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양쪽 200개씩 가지고 나와요.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릴 때요. 갖고 네. 아기 때부터 갖고 어릴 때 거네요?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를 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 200개씩이든지 그걸 조금 알맹이 아주 작지만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놈의 이제 조그만 것들이 여기 그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이 gonadotropic hormone을 통해서 예? 생식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하나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네. 놔두고 그 자라요. 네. 그 점점 자가지고서 다 되면 나팔관에서 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자가 다 하면 이제는 그것이 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태반에 붙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양쪽에서 나거든요. 네. 한 번은 오른쪽에서 한 번은 왼쪽.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개라고 한쪽 200개라고 그러면 190개 9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190개가 돼요. 그 다음 달에는 오른쪽에서 다시 198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오면 이제 다 나오면 그 저기 매수가 끝나는 거예요. 예. 폐경이 되는 폐경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떤 경우는 일찍인 경우도 일찍 있고 일찍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까지 늦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도 있고. 그 알이 다 소모될 때까지 하나씩 양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게 그냥 나이가 먹어서 몸이 네. 좀 새하얘져서 네. 그래서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런 네. 원리가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알수록.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다 소모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식 그 호르몬이 이제 그 매추레이션 이게 저 성숙해가지고 배란할 때까지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루테나이즈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네. 루테나이즈 호르몬은 이게 다 비슷한 것인데 아까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은 뭐냐면 배란할 때까지가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네. 조그만 것들이 자라가지고서 바로 이제 막 이제 배란할 때까지 민스할 때까지만 딱 fallopian tube 거기까지 있다 있는데 그 다음에 루테나이즈 호르몬이 받아가지고서 그놈이 저 ovulation 배란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정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네. 정자가 있으면 그것이 자리에 네. 활강 이게 저게 잘 이게 디비전을 자꾸 해가지고서 이제 붙으면 이제 태반에 붙으면 이제 성장을 하지만 정자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터지게 돼 있어요. 네.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와 터진 안에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르몬도 네. 에스트로겐이나 또 전혀 다른 거예요. 네. 프로제스테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탈락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보통 임신할 때는 두꺼워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딱 이제 디누드 이 모든 그런 그 허물들이 다 벗겨지는 게 나오는 네. 그게 바로 멘스거든요. 네. 예. 이제 그것이 프로젝션 역할도 예, 네. 합니다.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에도 여성 호르몬 있고 여성도 네. 남성 호르몬 있고 이 남성 여성이 다 이 호르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치면 그럼요. 그 남성 호르몬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나요? 예. 오. 근데 그 레이시오가 다르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에스트로겐 네, 네, 이게 네. 많아가지고 유방이 있고 몸매가 네, 달라지고 네, 네, 수염도 안 나고 목소리도 뭐 네, 가늘고 하죠. 네.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도 네.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하니까 목소리가 굵어지고 네. 막 가슴이 벌어지고 네. 네. 또 힘이 세고 또 여성 이거 털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남성은 남성들의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네.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남아 있는 성 호르몬이 이제 자기 작용을 하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악스러워지고 남자처럼 남자분들은 네. 나이가 들수록 좀 뭐, 점잖해지시고 예, 뭐 우악하다는 것보다도 우리 네. 몸에서 네, 네, 여성들은 몸이 아, 굵어지잖아요. 그렇군요. 목이 굵고 남성처럼 되고 어쩌자면 수염이 털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자들은 보통 아닌 자가 네. 또 남자들도 어떻게 돼요? 남자들도 여성처럼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이제 우렁차는 것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도 여자들 보니까요 남자처럼 수염 난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 레이셔가 예 이게 바뀌어지면서 그런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재미있게 내하수체, 갑상선, 생식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다음에 뭐 레스피레토리라면 또 레스피레토리도 더 해야겠네요. 네. 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국악반주인데요. 사명, 찬양 듣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No.